바람과 바다의 어네스트 헤밍웨이, 음향과 분노의 윌리엄 포크너, 당대의 문호 두 사람이 죽어서도 화해를 못하고 있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포크너와 헤밍웨이 사이의 불화는 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포크너가 미시시피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헤밍웨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운명을 두려워했다. 그는 위험이 닥쳤을 때 겁을 먹기 일쑤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 외부로 알려지고 그때부터 불화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인 8일, 헤밍웨이의 아들인 잭 헤밍웨이와 포크너의 조카 딸인 포크너 웰스가 제13회 헤밍웨이 모방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됐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양 집안의 불화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포크너의 조카 딸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돼버렸습니다. 40년간의 불화. 참 지겹게 오래가는 불화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불화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그렇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는 서로의 정신을 멍들게 합니다. 누구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럼 더욱 빛나 보입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The tenant farmers, after generations of oppression and poverty, have begun to rebel against the unfair rents and cruel evictions imposed upon them by their wealthy landlords. In the 1890s, 초반, 서부 아일랜드 해안의 시골 마을. 이곳의 소작농들은 지주들을 원망합니다. 지주들의 횡포 때문에 자신들이 늘 가난에 허덕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는 소작농들. 노년을 술로 지새는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ur beautiful eyes were a terrible heart. Three days in his grave, she ran off with his purse. That bloody landlord Bodkins on his way in. All hell's breaking loose. 바깥이 소란합니다. 대지주가 행차했다가 소작농들의 돌팔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욕 한마디 하러 나왔던 주우가 무너진 돌무더기에 크게 다칩니다. 한편 조의 막내 아들 조셉은 어딘가 좀 별납니다. 모두가 삶의 의욕을 잃고 주정뱅이가 됐지만 그만은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감자를 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땅을 일구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이죠. Great heart of a child, slaving away. Is it not enough, Joseph? You plowed all that muck down there. My ambition's a little grand. 이런 조셉을 형들이 놀립니다. 몇 빠지게 일해봤자라는 것이죠. 화가 난 조셉, 형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반죽음 된 아버지가 수레에 실려옵니다. 일을 해야죠.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그는 막내 조셉에게 할 말이 남은 듯합니다. Without land, a man is nothing. This land is a man's very own soul. 사내가 땅이 없다면 가진 게 없다. 땅은 사나이의 영혼이야. I'll be over here for eyes. Well, it's hell. (웃음) 아버지의 장례식. 지주 크리스티 집안의 토지를 관리하는 스티븐을 비롯해서 지주집 하인들이 몰려옵니다. 소장료를 내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 조셉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지주 크리스티의 이름으로요. 조셉은 악덕 지주 크리스티에 대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Where is his landlord, Christie? I want justice for what he's done. 녹슨 장총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조셉은 지주 크리스티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멀고도 긴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Whiskey for everyone. How are you, sir, tonight? Oppressed. That's the word for me. 조셉은 정말 뜻하지 않게 크리스티를 마을 술집에서 만납니다. Brave adventure boys, if I had wings, I'd fly to the stars. You're good health, sir. You're good health, sir. Your health, Mr. Christie. 자신의 상상과는 달리 술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쫙 돌릴 만큼 크리스티는 소탈하고 서민적입니다. 조셉은 일순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복수를 해야겠다는 그의 일념이 너무 강합니다. Why should I expire for the fire of any eye? The foolish man you slay.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크리스티. 조셉은 그의 뒤를 따르지만 크리스티가 워낙 비틀거리는 바람에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귀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복수를 방해합니다. 할 수 없이 조셉은 크리스티의 대저택에 잠입합니다. Shannon, I saw you galloping in the field. Dignity, Shannon, dignity. A lady must always be civilized even when she rides. No one saw me riding, mother. I saw you. Yes, mother. 마구간에서 잠이 들었던 조셉이 크리스티의 딸 쉐넌 때문에 눈을 뜹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쉐넌. 그녀는 구속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처녀입니다. 조셉은 이런 쉐넌을 넋 빠지게 훔쳐보다가 그만 그녀에게 들켜버립니다. Somebody there? 그녀가 휘두르는 날카로운 쇠스랑에 조셉은 그만 허벅지를 찔려버립니다. 조셉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왕 버린 몸, 피 흐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주 크리스티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니엘 크리스티! I'm Joseph Donnelly, of the family Donnelly, that you pushed off our land. What in the name of God are you talking about? Prepare to pay for your crimes.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낡은 총이 폭발해버립니다. 얼굴만 시커멓게 된 채 기절하는 조셉. 조셉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관연한 처녀 쉐넌은 호기심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알몸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에게 접근해서 알몸을 보는 순간 조셉이 어렴풋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놀란 쉐넌의 입을 막은 채 신음하죠. 땅을 돌려달라고요. 조셉은 다시 쓰러집니다. 샤넌은 그녀의 집에 몰려온 귀부인들, 품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어머니와 그 귀부인들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키진 않지만 엄마의 체면 때문에 베토벤의 월광을 연주하는 샤넌. 그러다 그녀는 갑자기 연주를 바꿉니다. 미국의 밴드 음악을 신나게 쳐대지요. 그때 조셉이 절뚝거리며 계단을 굴러내려옵니다. 문을 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조셉은 크리스티 집안의 관리인 스티븐을 본 순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You're the bastard that burned my father's house. 집을 불태운 원수. Am I meant to remember yours? 그를 쓰러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죠. 화가 난 스티븐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Tomorrow at dawn. Get him upstairs. 조셉의 용감한 행동을 바라보는 쉐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날 밤 갇혀있는 조셉에게 쉐넌이 찾아옵니다. Why? I'm running away. I'll tell you. I'm running away because I'm Marjorie.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죠. 도망갈 거라고요. 그리고는 빛바랜 광고지 한 장을 조셉에게 보여줍니다. Look! Can't read, can you? 조셉은 읽지를 못합니다. Land, it says. Land. 거기엔 land, 땅이라고 적혀있죠. 미국 이주자들에게 땅을 거저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조셉은 믿질 않지요. 땅을 그냥 준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돼서 같이 도망가자는 쉐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When tea time calls for it, yes. I'll throw the tea in your face and I'll piss on your boots before I serve the likes of you. Get up! I'll pay you threepence a day. Get out! I have an appointment in the morning and I'm going to honor it. You'll never win this duel. 다음 날 새벽 15 paces. 1 2 This way, sir.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두 남자는 결투를 벌입니다. I understand why you came to murder me and I don't blame you for it at all. 15 Turn each man and fire. 15을 다 센 뒤 돌아섰지만 안개 때문에 스티븐이 보이질 않습니다. I can. 당황하는 조셉. 그때 쉐넌이 마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Get out of the way! Assess your stupidity, lad! 조셉에게 빨리 타라고 외치죠. 잠시 고민하던 조셉이 쉐넌을 쫓아갑니다. 죽음보다는 미국행을 선택한 것이죠. 1892년 8월 보스턴항 쉐넌과 조셉은 마침내 미국 땅을 밟습니다. I'm here. I've made it. I've arrived, Joseph. 하지만 첫 출발이 순탄치 않습니다. Wire. Yes. Welcome back. 자신들을 도와주기로 한 남자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총을 맞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쉐넌의 은수저들. 도와주기로 한 남자가 알고 보니까 소매치기였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는 두 사람. 할 수 없이 구역상을 찾아갑니다. 내기 권투샵이 한창인 마을 술집. 구역장 마이크는 조셉에게 미국 시민이 되게 하고 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Well, Donnelly, let's put you on the road to citizenship. We'll get you working and get you voting when the time comes. Huh? See how the system works here, lad. Huh? Yeah. Stop it! Stop! Leave me alone! 그 사이 술집에 있던 사내 하나가 쉐넌에게 직접거립니다. No! No! 사내는 막대기로 그녀의 치마를 들춥니다. 조셉이 그를 말렸지만 쉽사리 말을 듣지 않죠. I've no wish to fight you. He's no wish to fight me. 조셉은 결국 주먹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내를 넉다운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본 구역장 마이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이크는 친히 조셉의 숙소를 구해줍니다. This is your room here. Ours? 당신들 방이에요. 우리 방? 둘이서 함께 방을 쓰라니. 암만 오빠 동생인 채 가장했지만 쉐넌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투정을 부리는 쉐넌. Shannon, are you awake? No, sound asleep. I think I like America. 하지만 조셉은 미국이 마음에 듭니다. 방, 일자리, 땅,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ould you like a job? Boy, here you go. How about some land? Well, get a horse and help yourself. 땅이 생긴다면 뭘 심을까? What would I plant, I wonder? What? Oats, corn, potatoes. Oh, God, no, not potatoes. 귀리, 옥수수, 밀. 기쁨과 흥분에 찬 조셉에게 쉐넌이 베개를 던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자기 모습이 속상한 거죠. 한편 고향 아일랜드에서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크리스티 저택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쉐넌의 부모와 관리인 스티브는 쉐넌을 뒤쫓아 보스턴행 여객선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땅 미국. 남들에게 남매로 위장한 쉐넌과 조셉은 닭털 뽑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아직도 대지주의 딸이었다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쉐넌. 그런 자존심 때문에 공장장의 미움을 받아 며칠째 일당이 날아가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빨래를 못한다고 조셉에게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미국 생활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땅을 나눠준다는 오클라호마를 찾아가는 것이죠. 한 푼, 두 푼 돈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도 깊어만 갑니다. 다 큰 남녀가 한 방을 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Are you still praying you'll make it to the Oklahoma land race? I'll get there. 가려진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 서로의 몸을 훔쳐봅니다. 그러다가 쉐넌이 갑자기 묻습니다. 조셉. What? Am I beautiful at all? 나 예쁘지 않아요? 이제껏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하는 조셉. Anything like you in all my living life.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습니다.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한 조셉은 방을 뛰쳐나가죠. 내기 권투가 열리는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Will anyone box him? Any challenger step? You, sir, you can beat him. You can the face of a winner. I'll fight you. Oh. 자신의 욕망을 태워 없애려는 듯 조셉은 상대 선수를 무차별 때려눕힙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Don't lie, gentlemen! No kicking, no fighting, no counting! You're facing the wrong way! Fighting here, Baba! Right. 그리고 능구렁이 같은 시의원도 그런 조셉을 눈여겨봅니다. I'm feeling grand tonight. 조셉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What happened? Oh, help me get him into bed. 놀라고 걱정하는 쉐넌에게 조셉은 구두 속을 보라고 하지요. Look at my boot down there. $4. 닭털 뽑는 공장의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입니다. 하룻밤 시합에서 번 것이죠. 조셉은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권투로 돈을 벌 작정입니다. Don't lie, gentlemen! Joseph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조셉의 주먹은 시합마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You have changed, Mr. Donnelly. Improved, you mean? Nope, changed. Look at all those silly eyes. 돈 좀 만진다고 말끔한 양복 차림에 멋진 모자를 눌러쓴 조셉. 쉐너는 그런 조셉이 안타깝습니다. 화도 나고요. Your money in that pocket's nothing more, Joseph. I said that. That's enough, Shannon. Pickle you like a piece of pork. We're just using you. Said that's enough. 구역장과 그 패거리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소리치는 쉐넌. Tell me. 화가 난 조셉이 그녀를 욕실 탕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버는 자기가 샘나서 그러는 거냐고 쉐넌에게 소리칩니다. 시합 날입니다. 오늘 경기는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적으로 소문난 선수와 대결을 하기 때문이죠. You get your brain smashed in every night. What's the difference? 그런데 슈에너는 조셉에 대한 화풀이로 권투 시합장의 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조셉은 자신의 일과 이 일은 다르다면서 쉐넌을 설득하죠. 그런 그에게 구역장 마이크가 시합을 종용합니다. No. 실로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경기였으니까요. 싫다는 조셉의 말에 다급해진 시의원은 돈을 반씩 나누겠다고 합니다. 쉐넌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 돈이면 땅을 나눠준다는 오클라호마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Don't let your stubborn pride get in the way. You'll have it. You'll have Oklahoma. You'll never have to fight for them again. This will get us out of here. 우리 땅을 갖게 돼요. Us. 조셉은 우리라는 쉐넌의 말에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시합에 나서지요. Fight to the finish! Side vendors allowed and a lockdown terminates around! Contest crash, gentlemen! 이번 적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쉐넌의 우리란 말로 신바람 난 조셉의 길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지요. 승리는 조셉에게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조셉은 쉐넌을 봅니다. 쉐넌에게 흑심을 품어오던 시의원이 그녀를 강제로 껴안고 있습니다. Too much money if you take care of the filthy pig! Joseph! Get back to Sluts! You want to force 시합이고 뭐고 안중이 없습니다. 쉐넌을 향해 달려가는 조셉.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시합장으로 들려들어가는 조셉.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조셉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셉의 허리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조셉.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거리에 버려진 조셉. 그에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Her family has come from Ireland. They're here in Boston. They're offering a reward. 쉐넌을 찾기 위해 미국까지 와서 현상금을 걸고 전단을 뿌리고 있는 스티븐이었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조셉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구역장 마이크에게 가진 돈 몇 푼마저 다 뺏기고 쉐넌과 함께 거리로 쫓겨납니다. Molly Kay! These two are banished. You shelter them even at night. I'll shut this whole house down. Come on.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쉐넌과 조셉은 이제 걸을 기운도 없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구역장의 명령 때문입니다. 겨우 빈집을 발견한 두 사람. 그곳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쉐너는 거울을 봅니다. 추위, 고통, 배고픔.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땅. 이것은 이젠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녀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조셉은 그런 그녀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녀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No, we can't. We're burglars. Please, please. I want you to pretend. Sit down. I'll serve you. Tonight, I want you to dine. 시중을 들겠다면서 그녀를 위로하죠. 쉐너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죠. No, Joseph, don't serve me. Just sit down. Sit down with me. Let's pretend that this house is ours. That you're my husband. And I'm your wife.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난 아내라고 상상해봐요. Did you ever wonder what that land you dreamed of looked like? Mine was a green pasture. 푸른 목초지를 꿈꾸는 쉐넌. 시냇물이 흐르는 옥토를 원하는 조셉. Perhaps some trees. Rich, dark soil. No rocks to pick out of the ground. Green pasture and a stream.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첫 키스의 달콤함도 잠시뿐. Who's there?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라서 도망치는 두 사람. Get the hell out of my house! No! 그 순간 쉐넌이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조셉은 피 흘리는 그녀를 안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셉은 스티븐과 크리스티의 부모가 묵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언젠가 스티븐이 전단을 뿌리며 외치던 곳입니다. 스티븐에게 쉐이넌을 맡기고 돌아서는 조셉의 눈에는 슬픔이 맺혀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절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조셉은 쉐넌을 한시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날 조셉의 귓전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들립니다. 땅은 사나이의 영혼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 Is that you? Joseph! Oh, you look like you're not doing too well, my boy. I missed you, Dad. A man is nothing without land, they say. Land is a man's own soul. 조셉은 결심합니다. 철도 공사장을 박차고 나와 약속의 땅 오클라호마로 향합니다. 땅은 그의 삶이었으니까요. 1893년 9월 오클라호마. 수많은 개척자들이 땅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Folks, each quarter section is marked. You run for land, remove the marker, and drive in your own stake. The race begins tomorrow at noon. 160에이커마다 하얀 깃발이 꽂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땅에 하얀 깃발을 뽑고 자기 깃발을 꽂으면 그의 땅이 된다고 설명하는 관리들. 조셉도 자신의 초록 깃발을 받아듭니다. 자신들의 깃발을 들고 꿈에 부푸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Hello, Shannon. 쉐넌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쉐넌도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좀처럼 말을 잊지 못합니다. Time takes care of everything, doesn't it, Joseph? 과거의 아픔을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면서 쓸쓸하게 웃는 쉐넌. 그녀 곁에는 이제 스티븐이 있습니다. 조셉은 돌아섭니다. Beautiful eyes were a terrible curse. Three days in his grave.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조셉은 취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여인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젠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괴로움은 쉐넌을 잃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합을 위해 산 말이 죽었습니다. 너무 늙었던 거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마차와 말을 끌고 출발선에 모여듭니다. 조셉도 나왔습니다. 죽은 말 대신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사나운 야생말을 이끌고요. 하지만 야생마는 종채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스티븐이 약을 올립니다. The race is that way, lad. 야생마 앞에서 빨간 깃발을 휘두르지요. 더욱더 날뛰는 말, 굴러떨어지는 조셉. 드디어 땅을 차지하려는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드넓은 평원 위를 달리는 말들과 마차.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희생됩니다. 마차가 뒤집어지고 말들이 쓰러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참가자 가운데는 스티븐과 쉐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둔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야생마를 겨우 달랜 조셉. 이번에는 무서운 속력으로 그들 뒤를 따릅니다. 스티븐이 시내를 끼고 있는 그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던 쉐넌이 그만 시냇물에 빠집니다. 야! 스티븐은 빨리 오라고 소리 지르죠. 그 순간 조셉이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쉐넌을 부축하는 조셉. Are you all right, Shannon? Are you all right? Go, Joseph. Go. 쉐넌이 조셉에게 자기 걱정 말고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달려가는 조셉에게 스티븐이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조셉은 그를 때려눕힙니다. 내 땅, 이것은 나의 숙명이다. This land is mine! Mine by destiny! 땅을 발견한 조셉. 이때 뒤쫓아온 스티븐이 뒤에서 야비하게 달려듭니다.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조셉. 스티븐이 말렸지만 쉐넌은 조셉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조셉. 쉐넌은 절망에 울부짖습니다. 조셉! 조셉, no! 조셉! 조셉, no! No! Please! 여긴 우리들의 꿈이에요. 하지만 조셉, 당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I loved you. I loved you from the first time I saw you. 절규하는 쉐넌. 그녀의 사랑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조셉이 갑자기 눈을 뜹니다. 쉐넌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궁금했다면서요. 놀라움과 기쁨의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는 쉐넌과 조셉.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모아 깃발을 꽂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푸른 목초와 시냇물이 흐르는 땅, 바로 그곳에다가요.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애냐의 Book of Days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 글쎄요, 사랑과 꿈, 야망, 서부로 향하는 초기 미국인들의 정열에 관한 영화,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의 매력이 넘치는 Far and Away였습니다. 광주의 송진명 씨, 서울 석관이동의 이창욱 씨, 광주 산수이동의 조효정 씨, 서울 대치동의 세영 씨, 모두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저는 이 노래 함께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